종이비행기 18회 방송 오늘도 마을 소식 두 가지 전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릴 소식은 꿈꾸는 달팽이에서 여는 프리마켓 소식인데요. 여기 저희 녹음실 가까이 있는 오류초등학교 바로 옆에 꿈꾸는 달팽이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작은 상영회나 어떤 이렇게 공연 같은 작은 행사들을 열러 이렇게 가보기도 했었던 곳인데요. 참 예쁜 카페인데요. 여기서 오는 4월 28일 날 이렇게 프리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이 직접 나와서 만든 물건들을 팔고 하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뭐 수공예품, 먹거리를 비롯해서 이렇게 다양한 물건을 팔고 있는데요. 28일날 자리에 대한 에도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그 지금 접수를 계속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예, 그 판매를 할 물건들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두 번째 소식인데요. 2017년 구로혁신교육지구 공모전 소식인데요. 이루어져라 야비라는 제목으로 구로구 관내 아동 청소년이나 주민, 단체, 기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청소년 주도형과 마을 설계형으로 뭐 학급형이나 동아리형, 그리고 또 교육형, 활동형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접수 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여기 온마을 교육지원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네요. 번호가 02-860-2138번입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청소년이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여러분들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소식 전해드렸고요. 네, 이렇게 본격적으로 네, 그렇죠. 저희 이제 종이 비행기가 작년 하반기 특집으로 오류시장 상인분들과 만나서 재건축과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상인들 이야기 등을 들어보았는데요. 네. 어떠셨죠? 정호쌤? 예, 저한테는 여기 마을에 여기 구로 FM 활동가로서 오게 돼서 이렇게 마을 현안들을 보는 것으로는 이렇게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는데요. 시장분들 만나면서 뭐 많이 반갑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많이 안타깝기도 했고,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도 관심이 되게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게요. 저 역시 정겨운 시장 사람들의 훈훈한 삶의 이야기 뒤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의 시장 상황들을 들여다보기도 했던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어주었는데요. 네. 저희 아직 못다한 이야기도 되게 많고, 그쵸. 또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계속해서 종이비행기에서 시장 상인분들을 섭외할 계획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기대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그러고 곳곳을 돌아다니는 종이비행기로 다시 거듭나려고 합니다. 그 첫 테이프를 끊어주실 멋진 분을 모셔봤는데요. 멋진 분이시죠? 네. 오늘은 특별히 수궁동에서 헛간의 한 축을 짓고 계시는 헛간지기이자 마을예술창작소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박경식 대표님을 만나뵐까 합니다. 잠시 후 첫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연주곡 듣고 돌아오셨습니다. 아, 네. 노래 너무 좋네요. 좋죠. 제가 아침에 라디오를 항상 듣는데 네. 라디오에서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의 첫 곡으로 또 이 곡이 흐르더라고요. 아. 원래 신청곡은 우리 딸이 다른 곡을 신청했는데 제가 바꿔버렸네요. 따님, 다음에 따님 신청곡은 들려드리도록. 네.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노래 나올 때가 참 반갑죠. 맞아요. 우리 따님께도 다음에는 꼭 그런 경험을. 아, 그리고 방금 제가 소식 하나 들려드릴 때 아이고, 네. 멘트에는 아주 정성스럽게 그렇게 썼는데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제가 수정할 게 있다면 아까 구로혁신지구 네, 온마을 교육지원센터에서 공모전 한다는 그 소식에서 네네.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네. 그런 청소년이 프로그램이다. 신청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단체에게 네. 좀 더 이렇게 이득이 있다는 그런 예, 소식을 다시 수정해서 들려드립니다. 자, 네.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수긍 헛간지기 네. 예, 한번 모셔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네. 방금 소개받은 박경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네. 멋진 건 아닌 것 같고요. 멋져요. 그냥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좋게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기를의 최선을 다하는 게 멋진 거 아닌가요? 네. 그죠? 그 저는 오늘 처음 뵙는데 저하고 방송 같이 이렇게 하고 계신 정금쌤하고는 인연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저도 자주 뵙는 게 아니라 가끔, 네. 가끔. 지나면서 뵌 것밖에 한두 번 뵀나? 이름이 너무 널리 알려지셔가지고 네네. 저는 이름을 더 자주 접했던 네네. 한 분이신데 소개 좀 제대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궁동에서 그러니까 수궁동이 있지만 실제는 궁동이고요. 궁동에서 나무 그늘 아래 공방을 이제 시작을 해서 12년 정도 됐고요. 거기서 이제 뭐 물론 그 자리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 구로 갑지구에서 12년 정도 있었고요. 이제 한 4~5년 전 정도부터 네. 마을은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조금 아까 안내하신 것처럼 네. 이름이 알려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고 활동가들 중에서는 그렇게 좀 알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낄 때 안 낄 때 막 돌아다니니까 그런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마을에서 저는 청소년 문제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지역에 학교도 저희 궁동 쪽에는 학교가 많은데 그쪽에 네. 청소년 케어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서울시로부터 이제 마을 예술 창작소를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은 청소년 학교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이런 분들의 이렇게 문화 활동을 지원해 드리는 그게 가장 큰 적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도 대두가 되기 때문에 학교 수업도 좀 많이 나가는 편이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조금 선거 때문에 정신이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연합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 맞아요? 너무 되게 간단히 들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와 정말 유명하실 그러니까. 만하네요. 저희 제가 두 번째 질문으로 민중의 집과의 인연이 어떻게 되셨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벌써 뭐 이렇게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시니 네네네. 어떻게 원래는 민중의 집? 민중의 집은 사실 그 구로 이제 이쪽 그 구로갑에는 여러 가지 권역 모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서로 도와주다 보면 시너지 효과가 생기니까 그치. 계속 모임이 이제 조그만 모임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구로갑질 모임이라고 있어요. 구로갑질. 그러니까 갑질이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저희가 그 구로갑에 사니까. 아, 네네. 그래서 구로갑질 모임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처음 이제 그 민중의 집 박은희 대표도 만났고요. 그 다음에 김희서 의원.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갑질 모임을 하면서 네. 뭐 매봉산 축제, 네. 잣졸 축제 있잖아요. 그거 네, 하고 수궁동 그 수상하고 궁금한 그러니까 수궁 헛간이라는 뜻이 네. 수상하고 궁금한입니다. 그러니까 아. 수상하고 궁금한 놀이마당 그런 네. 것도 기획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작년에 예. 희망지 사업을 할 때 네. 사실 거의 처음에 저도 참여를 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주민들 그 마을 공작단 네네. 그 기획을 해서 같이 벤치도 만들고 오, 아. 밖에 있는 네, 네, 네, 벤치가 네, 맞아요. 그거군요. 그분들이 와서 공방에 오셔서 네. 같이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자주 뵙게 된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이 방송국도 네. 그때 몇 번 구경은 했어요. 아 네. 그때 맞아요. 근데 오늘 방송을 처음 하신다고요? 네. 지금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이 마이크라 보이지는 네. 느껴지진 않는데요. 저도 지금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합니다. 전혀 안 들려요. 네, 목소리는 전혀 제가 방송하는 제가 되게 부러울 정도로 유려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별로 말 안 해도 되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 말을 줄이라는 뜻인가요? 너무 좋다고요. 게스트분이 말이 너무 없으면 우리가 막 그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니까 나무 그늘 아래 공방, 수궁 헛간 이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고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마을 예술 창작소라는 또 그런 공간이 있고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나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어떤 지금 이런 이름들이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제가 같아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네네. 가장 큰 개념은 마을 예술 창작소예요. 아. 그 마을 예술 창작소가 작년에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네네. 공방의 바깥에 이제 간판이 원래는 나무 그늘 아래로 돼 있었거든요. 네네. 다 띄었어요. 띄고 마을 예술 창작소라는 걸 딱 넣고요. 그 밑에 하위 개념으로 이제 수궁헛간 들어가 있고 아. 그다음에 그 나무 그늘 아래 공방도 있고 아. 널판지 목공학교 그루터기 놀이터 이렇게 네 개가 들어가 있어요. 네네. 원래 기존부터 있던 거는 이제 나무 그늘 아래 공방은 목공 디자인을 이제 하는 그런 동아리 모임이라든지 네네. 그런 교육을 담당하는 네네. 곳이고요. 널판지 목공학교는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청소년들을 아. 위한 그런 학교 개념. 네, 그거예요. 그래서 학교 수업이나 지역 그 학교 동아리 지원 네. 뭐 이런 활동을 주로 하고요. 근데 그걸 활동하는 주체들은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네.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구루터기 놀이터는 갖고만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청소년인데 네. 그 밑에 있는 친구들. 아. 유치원 뭐 이런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까지 하면 그 아이들이 그 마을 예술 창작소 그 안으로 오면 항상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려고 준비를 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키워드를 하자면 목공, 청소년 두 가지가 좀 떠오르는 것 같은데 청소년 그런 얘기는 이제 후에 더 하게 될 것 같고 일단은 목공이라는 게 하나의 네. 지금 활동에 대한 기반이 되시는 것 같은데 네. 혹시 원래 이렇게 목공 일을 아 저는 네네.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원래 저는 화공과 출신이에요. 화학공학과 아. 나왔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그 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단 줄 알았는데 회사 다닐 때 저는 이제 의류 회사에서 MD를 했었거든요. 네. MD가 MD. 이제 그 머천다이저라고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거를 네. 몇 장, 얼마에, 아. 어느 곳에 어떻게 팔 것인가를 기억하는 게 이제 아. MD거든요. 아. 네네. 근데 그걸 할 때 어차피 디자이너들하고 같이 일을 해요. 네. 아,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그 이게 뭐 시장 조사라든지 이런 거 같이 그쵸. 하고 네. 생산량 그런 거 결정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친구들을 막 굉장히 바쁘거든요 디자이너들은 그러면 이제 같이 디자인도 막 옆에서 도와주고 막 그런 걸 해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만드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혼자 잘했어요. 아.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30대 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그 디자인 실장이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였거든요 홍은주 선생님이라고 그분이랑 이제 같이 일을 막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박 실장은 이 감각이 있다는 거죠. 디자인 쪽에.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잘할 것 같다고. 아. 그때 제 머리에 스파크가 진짜 왔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디자인 쪽이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네. 아, 나는 이거 진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근데 저는 이제 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 저질르거든요. 한번 하면 꼭 해야 되는. 생각하면 해봐야 돼. 그래가지고 그 이제 막 의류 디자이너들은 되게 고생하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박봉에다가 일도 많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될 때까지는 되게 고생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늦게 시작하는 입장에서 그 단계를 다 거치려니까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검색을 막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구 디자인이 있더라고. 그게 딱 그 보는 순간에 아 이거 하면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고 그 단위가 좀 그 목재를 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야겠다 하고 와이프 몰래 그 당시 결혼을 했었고 애도 둘이 있었는데 진짜 와이프 몰래 학교에 등록을 하고요. 네. 졸업 작품전 할 때 알려줬어요. 정말요? 와.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 그거를 이제 가구 디자인 과정을 마치고 가구 디자인을 하는 건 배웠는데 만드는 거를 배우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그때는 투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작업실을 공방을 저기 덕소 그쪽에다가 강변에 이제 마련해서 와. 거의 주말 투자해서 이제 기계 이제 또 세팅 해놓고 이제 혼자 익혔어요 진짜. 만드는 거를 그러니까 디자인 회사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디자인은 되게 많이 하고 CAD 작업은 낮에 회사 있으면서 많이 하고 그걸 가지고 주말에 만드는 작업, 밤에 작업하고 그렇게 한 2, 3년을 전시회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것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아, 내가 만든 거를 팔아도 사람들한테 팔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기획실에 있다 보니까 그 회사 돌아가는 거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나서 회사 사직서를 내고 이제 공방을 차린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후담인데 그리고 나서 회사 2년 있다가 붙어놨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애견을 하셨네. 네. 우리 와이프는 좀 되게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타입이고요. 네. 저는 일단 건너야 돼. 근데 이제 나름 그때 생각을 좀 잘했던 것 같고. 근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는 얼굴 봤잖아요. 내가 한 것만큼 받으니까 그쵸. 안정적인데 맞아요. 이 공방은 그게 아니에요. 저 처음에는 되게 유명한 일도 몇 가지 있었는데 그 고양이 놀이터라고 캣타오라는 게 있어요. 아, 네네.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제가 두 번째인가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공방에 회원 중에 한 명이 캣타오를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이제 저도 몰랐죠. 그게 뭐냐고 했더니 외국 사이트에 있는 그 사진을 갖고 왔는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고양이 놀이터인 거예요. 그 집인 거예요. 근데 고양이는 개하고 좀 틀려가지고 상하 운동을 해요. 높은 곳을 좋아하고 근데 개는 수평적인 운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막 해서 만들어 달래서 그거 사진에 있는 걸 보고 그 재료 그때 재료가 카펫을 이용한 거였거든요. 근데 카펫은 너무 비싸고 근데 제가 이제 의류 회사를 다녔으니까 원단이 그 파일 원단이라고 1cm 정도 되는 털이로 되는 원단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면 될 것 같아서 가격은 거의 한 5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캣타워를 만들어 줬어요. 네. 그리고 그분한테 이제 그 재료비에다가 내 인건비 계산하고 실비를 받아서 한 3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받았는데 이 사람이 고양이 카페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나 봐요. 고양이 카페 그때 막 몇만 명씩 있던 카페였는데 거기에 자기 걸 올리는 거야. 그냥 그게 대박이 난 거죠. 대박 났네, 대박. 주문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밤새서 작업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저는 똑같은 거 만드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들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우리 집사람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리고 집사람 그 파일 원단 털이 막 날리니까 너무 싫어했어요. 그걸 만들지 말자. 근데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갖고 싶은 사람 니들이 와서 만들어. 갖고 공방으로 다 불렀어요. 근데 그게 돈이 더 벌려요. 나는 하나 만들어서 막 한 10만 원 번다 그러면 한 7, 8팀이 와서 하루에 10만 원씩 이상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르침만 주면 되고. 그러네. 그렇게 한참만 했어요. 그러다가 또 똑같은 일이잖아요. 똑같은 일의 반복. 가구도 안 만들고.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도저히 지겨워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접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털 날리는 것 때문에 너무 싫어해서 그러면 털 없이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했고 네. 그냥 나무 자체로만 가진 그러니까 제가 그런 쪽은 조금 새로운 거 잘 찾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나무를 원통을 그 술 오크통 있잖아요. 네네. 그거 같은 개념으로 해갖고 원통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캣타워가 원통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무로만 가지고 털 원단 안 쓰고 그걸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만든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이제 그거 또 한창 또 붐, 팔다가 붐이었군요, 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네. 만들러 왔죠. 저희 오면 이제 그냥 가르쳐 주고 다 만들어 갔는데 그분들이 가서 나가서 회사를 차리는 거예요. 캣타워 만드는 회사. 그래서 막 똑같은 거,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그런 개념 별로 없었는데 아,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실용 신안이나 뭐 이런 거 내라고. 그래서 특허 같은 거. 네. 근데 저는 그랬어요. 뭘 그런 걸 내냐. 똑같이 만들면 많이 만들면 가격이 내려가면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한테 좋을 테니까 그냥 놔두자. 그리고 똑같은 거 만들면 나는 새로운 디자인 내면 되지. 그런 개념으로 했거든요. 지금도 그거는 별로 배 아프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아쉽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네. 캣타워는 고양이는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키웠어요. 맞아요. 직장 다니면 혼자 사시는 친구들이 많이 키웠는데 그쵸. 제가 이제 캣타워를 만들어서 온갖 곳으로 다 설치도 해주고 배달도 해주고 했거든요. 네. 가서 등치가 작질 않기 때문에 근데 가서 보면 단칸방에 사는데 그 고양이를 위해서 몇십만 원 되는 거를 사가지고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 되게 어렵게 사는데 근데 그 제가 볼 때 그 고양이는 이 친구한테 가족이야. 그렇죠. 근데 그 너무 비싸가지고 사실은 마진도 되게 센 거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지금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이게 많이 만들면 좀 가격은 떨어지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쉬워하진 않았어요. 좋은 일 하셨네요. 되게 넓게 생각을 하셨네요. 많은 분들이 캣타워 지금 박경식 대표님께서 보급하신 줄.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많이 그 캣타워 회사가 되게 많이 생겨가지고요. 새로운 것들도 많이 나왔어요. 저는 이제 지금은 캣타워를 거의 생산을 안 하고 네. 옛날에 저희 거 주문했던 사람 아는 사람들만 가끔 주문을 하더라고요. 저희 거 굉장히 튼튼해서 아직 것도 쓰고 있대요. 10년 넘었는데 어쨌든 그 새로 나온 것들을 보면 다시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접었어. 그러다가 워낙 바쁘셔서. 아니 마을 활동한 게 이제 4, 5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전에 되게 바빴는데 그 다음에 그게 궁금하네요. 한 또 단계가 한 번 있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그만 너무 똑같은 거 만드니까 이제 그만 만들자 그랬고 가구에 전념하자. 그래서 가구에 해가지고 목동에 매장도 내고 또 이제 거기도 그 매장 내고 뭐 이렇게 많이 했어요. 네. 그때 제일 유명해졌던 게 그 MBC의 드라마 하나 있는데 커피 프린스 이로죠? 네. 아, 네. 네 거기 그 MBC 미술센터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왔어요. 가지고 네. 공유, 윤원의 그다음에 세정한 네. 사람들 그 집하고 그거를 저희가 해준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니까 방송의 힘이 세긴 세더라고요. 그렇죠. 전화부터 시작해서 엄청 문의 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 조금 나무 그늘아래가 조금 알려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IMF 그 뭐지 IMF 그 이후인데 한번 그 원자재 파동 나고 막 그럴 때 네. 가구가 타격 엄청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구는 아주 필수품은 아니거든요. 먹는 거 그렇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제일 먼저 줄이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때 맞아요. 당시 가게 이제 다 접고 이제 그냥 우리 개인 작업만 하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그동안 벌었던 거 지금 까먹고 살고 왔어. 지금까지. 그러다가 이제 지금도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은 이제 그래서 애들 가르치는 거에 이제 네. 그것도 계기가 된 게 그 어디죠? 성태숙 선생님. 그 파랑새 공부방. 아. 그때 계기로 마을에 눈을 돌린 거예요. 그분이 하니까 되게 오래 7-8년 전인데. 네네. 공방에 찾아오신 거예요, 성태수님.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파랑새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네네. 성태수 선생님이 저보다 훨씬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공방을 찾아오셨는데 네. 어느 업체로부터 한 200 몇십만 원인가 그 지원을 받았대요. 네. 그래서 그 지역 아동센터에 오는 친구들을 교육을 시켜주고 목공 교육을 시켜주고 싶다는 거예요. 네. 저는 되게 그때 속으로 아니 이 사람이 생각이 있으신 분인가 그랬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왜냐하면 28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280만 원 가지고 아이들 20몇 명을 6개월 이상 교육시킨다는 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강사비 다 나와요. 아, 근데 그거 했어요. 그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손해보시고? 네. 강사비 안 받는 거예요. 그러시겠죠. 재료비만 거의 하고 해가지고 그분하고 2년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 그 특히. 이거 방송으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 아동센터에 오는 친구들이 네. 저소득층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맞벌이 친구 아니면 편모, 편부 뭐 이런 친구들도 되게 많고 네. 좀 뭔가 지적 장애 있는 친구도 있었던 것 네. 같고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수업 초중고 아이들 수업을 네. 하던 친구들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목동에서 애들 중학생 초등학교 애들이 수업파트로 되게 많이 왔었는데 첫 번째 수업할 때 되게 충격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그냥 나무판에다가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림 내용이 완전히 너무 그러니까 달라. 다른 건 정도가 아니라 충격받았습니다. 막 이제 이렇게 방송으로 얘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막 똥도 그리고 네네네. 악어, 뱀, 네네. 뭐 뱀이 불 뿜는 거, 막 누구 죽이는 거, 뭐 이런 그림인 거. 그러니까 네. 일반 보통 수업할 때 애들이 그렸던 뭐 산 그림, 정물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되게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정서에 아이들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적으로 수업도 잘 진행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막 그쵸. 너무 애들끼리 잘 싸우고 욕이 너무 남발하고 그래서 그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름 그래서 되게 그 뭐랄까 마음적으로 보람을 느꼈다 그럴까 그런 게 한 번 있었는데 그때 교육을 했던 친구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은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어요. 네. 굉장히 말썽꾸러졌어요. 애 맨날 싸우고.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수업은 약속을 했으니까 6개월 가까이 수업을 해줘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이 아이들을 매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었거든요. 매주 봐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감대? 막 그럴 정도였어요. 네. 너무 힘들었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 친구가 그 말썽 부리는 그 5학년 그 친구가 어느 날 수업을 하는데 한 가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망치질을 했는지 톱질을 했는지 하니까 뭔가 하나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지나가는 두루 걔한테 야 이거 너 정말 잘하는데 이 한마디 했거든요. 네. 내가 자기가 잘했다는 그 칭찬을 받은 게 별로 없었나 봐요. 바뀐 거야. 애가 어떻게 바뀌냐면 자기는 잘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애들한테 자기가 잘하니까 너 조용히 해. 나 이거 해야 되니까. 우와. 그러면서 걔가 그 아이들을 막 시끄러운 애들도 잡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애들이 성격이 원래 나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자라서 사랑도 못 받고 그래서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는 뭐 이렇게 실제로 뭐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칭찬. 그다음 따뜻함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걸로 바꾼 거예요. 물론 힘들긴 계속했지만 네. 그런 마음을 바꾸니까 조금 제가 편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계속 끝내고 나서 한 2년인가 지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우리 공방은 매주 왔으니까 길은 알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느 날 여름이었어요. 공방에서 한참 수업을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2년 만에 선생님 보고 싶다고 자전거를 타고 그 구로 거기 4분인가 뭐 어머나. 그쪽에. 거기서 공동까지? 네. 와. 중학생이 돼서. 오. 아, 그 수업 중에 난 그 친구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팥빙수를 둘이 사서 먹고 어떻게 지냈냐 했더니 자기 지역아동센터 이제 졸업해서 네. 중학교를 갔는데 갔대요. 그래서 야, 그럼 너랑 같이 다니던 친구들 아, 나 지금 눈물 날라. 듣는 저희도 되게 친구들 어디 어떻게 했냐니 같이 진학을 했대요. 그래서 네. 그러면 너희 다섯 명 공방으로 와라. 내가 네가 이거 이쪽에 관심 있으면 계속 지도를 해줄 테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안 오긴 했어요. 안 왔는데 그게 기억에 남아. 근데 그 이후로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아들한테 애들한테 주는 쪽으로 좀 해야겠다. 그때 마음을 먹은 거고. 그런 비전을 그때. 그 이후로 이제 마을에 관심 있다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너무 입이 아프다. 지금 얘기를 쭉 들으면서 너무. 이야기 속으로 저희가 빠져드는 느낌이죠.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있네요. 네, 마음을 나눠주셔서 그 아이들의 변화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요즘 저도 이제 아이들 되게 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환경이 어쩌면 아이들 탓이 아니고 네. 어쩌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환경을 주고 있어서 되게 미안한 마음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러면서 아 그래서 계속 요즘 뭐 테라피하고 뭐 치료, 치유 뭐 그런 프로그램 되게 많은데 아 목공도 그런 개념일 수 있겠다. 근데 거기서 선생님의 마음이 그 아이들에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노래를 한 곡 듣고 오죠. 네. 네. 그 신청해 주신 곡이 두 곡 있으신데 그 중에 한 곡 듣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혹시 선생님이 직접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곡을. 제가 네. 제가 생긴 건 이런데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잘하진 않아요. 노래 잘하지 않는데 그리고 그 노래를 이렇게 뭐랄까 막 마음을 담아서 혼신으로 부르는 그런 가수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이에요. 권인아라고. 이 사람 노래를 다 좋거든요. 뭐 네. 갈태면 가라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좋아하는데 이 그 권인아 씨 노래 듣다가 지금 사랑을 잃어버린 나. 뭐 그렇다고 해서 진짜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건 아닌데요. 되게 어느 날 되게 우울할 때 제가 이 노래를 들었나 봐요. 네. 근데 정말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냥 분위기에 거기에 빠져든. 그래서 신청곡 말씀하시라고 네. 할 때 네. 그 어떤가 하다 권인아가 나의 노래 전화 좋아하니까 이거 해야겠는데 그래서 막 그중에 제목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막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있어. 아 네. 그때 생각이 나서 이거 신청했어요. 얼른 들어봐요 우리. 알겠습니다. 권인아의 사랑을 잃어버린 나. 사랑을 잃어버린 나 듣고 돌아오셨습니다. 진짜 뭔가 이렇게 힘을 다해 부른다는 느낌이 있는 가수네요. 저는 사실 잘 몰랐던 가수였는데 다시 들어도 좋네. 굉장히 진짜 우울할 때 들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좋았지. 박경희 선생님 이렇게 현재까지의 얘기들, 현재까지는 아직 안 온 걸 수도 있겠다. 들려 그럴 수 있는 아무튼 너무 재밌게 듣다 보니 어느새 방송의 시간의 반이 지금 벌써 넘어갔는데요. 벌써 네. 40분. 그래서 약간 얘기를 좀 이어가 보자면 저는 일단 지금 들려주신 얘기들 속에서 그런 학생들을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렇게 그 시간들이 사실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편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학생들의 모습들이 힘든 점도 많으셨을 텐데 보통은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런 거, 이 일은 너무 힘들어서 그럼 이제 좀 피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그런 사람들도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 선생님 오히려 그거 안에서 이거를 이 친구들을 더 만나봐야겠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게 되게 저한테는 다가온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활동들이 그럼 지금의 이렇게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것들과도 이렇게 좀 어떻게 연결선이 있으셨던 걸까요? 네, 이제 그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마을 활동을 해야겠다 뭐 이런 건 전혀 생각 없고 다만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많이 높아진 건 맞고요. 그러다가 정말 계기가 된 거는 지금부터 한 4년, 5년 됐나? 14년도 2014년도가 맞나? 13년도 잘 기억이 아리랗한데 어쨌든 그 마을 학교가 그 공모가 나온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공모나 이런 거 전혀 몰라가지고 그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단인가 거기에 송지연 씨가 네. 그 전에 그 신문사의 기자로 있을 때 공방으로 취재 한번 왔었어요. 그때 처음 알게 됐었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공모 사업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실제로 접해본 적이 없는데. 네. 마을에서 그 이제 저 공방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알게 되잖아요. 그 중에 이제 공모가 나왔으니까 신청을 해보라고 생각한 거랑 비슷한 것 같다고 해서 보니까 그게 이제 마을 학교였어요. 그때는 이제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열심히 제안서 쓸지도 모르는데 막 버벅거리면서 이제 써가지고 냈는데 네. 됐대요. 됐다 그래가지고. 구청에 그 마을 학교 지원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라고 한 거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산 책정한 거 가지고 갔는데 그날 정말 저는 근래 드물게 열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갔더니 큰 원탁에 구청 그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그 마을 학교 지원했던 팀들이 막 서른 몇 개 팀이 있는 거예요. 그때 29개 팀인가 됐던 것 같은데 보니까 막 소개를 한대요. 그래서 막 소개를 막 하는데 제가 조금 늦게 갔거든요. 보니까 이렇게 마을에 이런 마을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마을 학교 그 하는 취지가 마을에서 그 마을 활동을 이렇게 하고 마을 공동체 사업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하고 아이들을 위하고 뭐 그런 거라서 야 나도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해서 너무 좋았어 사실은. 그러다가 갑자기 예산 800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800만 원을 냈는데 예산을 깎는 건 이해를 하겠어 제가. 했는데 그런 뭐랄까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흥분을 했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처음 진입을 한 사람인 거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많이 활동을 해준 분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그 이 많은 사람을 이제 합격을 시키다 보니까 예산을 좀 줄여야 되는 거였나 봐. 그런데 그 뭐라 그럴까 비율대로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신청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40%를 만약에 정리한다 그러면 1,000만 원 신청한 사람, 500만 원 신청한 사람 뭐 이렇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율 그냥 무조건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많이 신청한 사람은 많이 남고. 근데 저는 거기서 80만 원, 그러니까 800만 원에 맞춰서 하라 그래서 800만 원에 맞췄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뭐 1,000만 원, 1,200만 원 이런 식이 안 거야. 그랬더니 저는 어쨌든 지원을 받는 거니까 어차피 지원 받는 거니까 너는 너무 고맙긴 한데 원래 프로그램은 3개를 냈는데 다 잘린 거야 이제. 잘린 게 아니라 예산이 거의 한 40%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제 내가 기획했던 것 중에 두 개를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갖고 거기서 한마디 했어요 제가. 진짜.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담당자가 제안서를 받은 거를 심사를 정확히 보고 타당한지 이런 걸 판단해서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비율로 했으면 내가 아무 군소리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일률적으로 딱 한다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도대체 공무원이 일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왜 검토도 안 하고 그렇게 무조건 된 사람 그냥 40% 하냐. 제대로 읽어는 다 봤냐. 내가 막 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안 좋더라고요.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화를 가라앉히고 어쨌든 됐으니까 나는 내가 하는 한도 내에서 이 금액 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수용한다. 근데 대신에 다음부터 할 때 일을 처리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끝냈어요. 이제 이후로 잊어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 무슨 모임 이렇게 가서 회의 참석하면 나보고 대신 얘기하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드립 받았으니까. 그랬어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러면.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어쨌든, 그 프로그램을 잘 했고요. 그거 하면서 좀 또 연말 돼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게 이제 정산을 안 해봤으니까. 정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요. 정리하는 게. 제출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때 그 주무관도 나중에 이제 다시 그 다음 해인가 많았는데 올해는 정산 잘 하셔야 됐다. 그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 경험을 하면서 아 마을 활동이 대충 어떤 축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걸 대충 감을 잡은 거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마을에서 내가 조금 뭔가 조금 더 활동적이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대상으로 하는 친구들을 혜택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발로 많이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많은 사람을 알아서 그런 자원들을 다 끌어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서의 그 네트워크 힘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많은 얼굴을 대밀고 내가 끌어올 수 있는 자원은 끌어다가 아이들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회원은 안 빠지고 막 다 다녔어요. 그랬더니 이제 많이 조금 얼굴이 알려진 거고 실제로 일을 많이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막 가서 제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냥 다 하고 꿍 하고 있진 않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금은 저에 대해서 좀 알게 되겠죠. 그런 단계가 온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그 정도 단계인 것 같고요. 아직도 좀 물론 저도 욕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나도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다만 그 돈을 많이 벌면 제대로 쓸 곳에 쓰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그 공모 사업을 제가 많이 하진 않았지만 1년에 한두 개씩은 꼭 하는 했는데 그 네. 이후로 네. 네. 이번에도 예, 마을 예술 창작소는 네. 뭐 몇 년 동안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거 네. 하고 그다음에 마을과 학교를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올해 처음으로 이제 토요 문화학교 엊그제 마감됐다고. 네. 사람들이 너무 신청을 많이 해주셔서. 아 정말요? 토요 문화학교.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욕도 좀 먹었어요. 그래서 그 지금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 신청해주신 분들이 좀 다시 할 수 있을까 해서 지금 다시 기획을 하고 있고요. 꼭 그 토요 문화학교가 아니더라도 네. 마을 예술 창작소나 아니면 마을 학교 프로그램 중에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지금 방학 동안에 이렇게 캠프 같은 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 좀 신청해 주셨으면 지금 올해 토요 문화학교 신청 안 되신 분들 그분들 저요 저 우리 아들 시키려고 했더니 네, 고려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좀 저희가 이거는 자랑이 될지 모르겠는데 목공이 그냥 단순한 목공은 아니고요. 네. 저희는 이제 디자인 쪽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디자인적인 개념도 좀 심어주고 싶고 그런 재능이 있는 친구들을 발굴도 좀 하고 싶고 그런 친구들을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냥 올해 한 해가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지역 그 저는 이제 갑지구라고 하겠습니다. 갑지구 쪽에서 계속 그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동아리를 그리고 한 번 한 친구들이 뒤에 자라는 후배들을 계속 끌어주고 후배들은 그거 보고 따라가고 그런 단계에 그래서 나중엔 다 어른이 돼서도 야 우리가 그때 마을에 있었던 그 동아리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해보고 또 혹은 그걸 통해서 자기 꿈을 키우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고요. 가장 큰 꿈은 우리 그 수궁동을 중심으로 갑지구에 청소년들이 활기 칠 수 있는 그런 거점이 만들어질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쵸. 진짜 향후 비전까지 아주. 그러게. 안 그래도 그걸 여쭙고 싶었는데 얘기를 시간이 없대니까. 아, 와 그런. 벌써 혼자서 마무리 하신 거예요? 완전 PD야 PD. PD로 딱이에요 딱. 그러게요. 그 네. 굉장히 이제 우리 구로구에 네. 그 청소년들이 있을 만한 활동할 만한 공간들이 늘 저희 저도 이제 사는 천왕동 오류 2동인데 네. 오류 2동도 그렇고 여기 수궁동도 그렇고 네. 되게 그런 공간들이 되게 공간이 있어도 아이들이 막 그 움직이고 활성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네네.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저희 마을에 멘토단도 있거든요. 청소년 멘토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네네. 것처럼 거점을 이루고 좀 아이들이 활기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 만나시니까 어떠세요? 저 이제 그 학교 수업을 통해서도 만나기도 하고 네. 지역의 탈학교 아이들 네. 이런 친구들도 만나고 그 친구들이 이제 동아리로 작년에 한 해 활동을 했었는데 네. 아이들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주변의 환경과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선. 그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아이들은 문제가 없어요. 물론 성격 잘한 환경 때문에 막 그 좀 과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언어도 막 진짜 그럴 수도 있고 막 그런데 네. 그 자세히 들여보고 같이 옆에서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을 때 아이들이 뭉쳐 있을 때 말고 혼자 떨어져 있을 때 얘기를 해보면 네. 그렇게 착한 애들도 없어. 맞아요. 물론 힘든 것도 있어요. 그 부적응 학생들 네. 수업을 한번 들어갔더니 아 통제가 안 돼. 통제가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냥 같이 논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하면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좀 자꾸 겪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도 되게 많은데 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맞아요. 제가 막 그 아이들한테 협박당해가지고 막 강제로 뭐를 사준 것 같은 그런 교회를 받은 적도 있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 한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뭐 중학교에서 네. 부적응 학생 수업을 할 때였는데 이제 아이들하고 저는 원래 수업 가면 애들하고 좀 많이 놀려고 해요. 그래서 네. 퀴즈도 많이 내고 퀴즈 내면 상품도 잘 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날 이제 수업 들어가가지고 아이들한테 오늘 내가 이 문제를 하나 낼 건데 이 문제를 맞추면 니들이 원하는 걸 하나 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를 내가 답이 없는 걸 냈는데 네. 내가 잘못 낸 거야 문제를. 그래서 아. 답이 나왔어. 그걸 맞힌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이제 맞힌 놈이 그런 거. 너 그럼 원하는 게 뭐냐? 이제 해줘야 되니까. 그랬더니 수업하는 학생들 한 명당 통닭 한 마리씩을 사달라고. 그때가 여섯 명인가 그랬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아 여섯 마리 돈이 꽤 나가겠네. 그래서 에다가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야 그건 좀 무리가 있으니까 그냥 세 마리도 응, 합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네. 세 마리를 사주기로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수업이 아직 남았으니까 네. 그럼 이따 방과 후에 3시 몇 분에 뒤에 후문에서 그 정문에서 만나자. 그럼 나는 공방에 갔다가 그 사주러 올 테니까 그래갖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공방에 갔다가 이제 애들 사주러 왔어요. 가지고 네. 같이 이제 통닭집을 가는 거예요. 네. 그 치킨집을 가가지고 이제 시키고 막 이제 뭐 먹을까 뭐 해가 시키고 주인하고 막 얘기하고 이렇게 카드로 긁고 있는데 갑자기 그 길가로 큰 길로 소방차가 몇 대가 쌩앵 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어디 불났나 보다야 그랬죠. 그랬어요. 네. 근데 그러기 그거 나서 진짜 몇 초도 안 됐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울리는 거예요 제가. 네. 여보세요? 그랬더니 공방에서 전화가 와서 불났다고. 어머나. 아이고. 우리 공방에 불났대.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야, 나 공방에 불났다 그러니까 너 이거 다 받아가지고 가서 먹어. 그리고 나 갈 테니까 하고 차를 타고 공방으로 얼른 갔어요. 네. 갔더니 진짜 연기가 막 있고 소방차 막 밑에 서 있고 그런 거야. 근데 큰 불은 아니었고요. 연기는 많이 났는데 그 환풍기가 여름이다 보니까 이제 환풍기를 계속 틀어다 보니까 그게 과열이가지고. 안에서 전선이 탄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안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공방에서는. 어머. 왜냐하면 송풍기니까 바람이 계속 나가는 그래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연기가 전혀 안 났고 밖에 그 슈퍼마켓 하나 있어도 그분이 보니까 연기가 그러니까 신고를 한 거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어쨌든 물을 안 뿌리고 껐어요. 끄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네. 그 치킨집 그분이 제가 이제 등치 그러니까 중학생이라도 보지만 그 친구들 등치가 되게 컸어요. 아. 그 친구들이 껄렁껄렁한 애들이 웬 중년 남자하고 와가지고 카드로 다 긁고 당황해갖고 막 뛰어가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협박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 날 찾아갖고 오해 풀어주고 또 아주 그랬어요. 아유, 너무 재밌었어. 정말 에피소드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유. 그 친구들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몸도 같이 차고 너무 재밌어. 아 근데 이건 진짜 좀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즐겁게 해나간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 쉽지 않을 뿐더러 그게 이제 선생님의 어떤 선생님으로서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놀면 돼요. 그렇죠. 사실 저도 이렇게 미디어 교육 같은 거 가끔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는 걸 그렇게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던 놀아주래요, 것 같아요. 놀아주래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이라는 걸 오늘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 저기 저걸 팁을 주면 저는 이제 그 잡다한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뭐 하고 싶으면 해야 돼요. 네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 게임도 되게 좋아하고 영화도 되게 좋아하고 책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근데 아이들이 관심이 있는 게 있잖아요. 네. 특히 게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제가 스타크래프트 되게 잘하거든요. 아. 제 나이 또래 연배에서 스타크래프트 할 줄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러게요. 제가 그 스타크래프트를 되게 하고 세 종족을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네. 아이들은 그런 걸 잘 알잖아요. 그래서 네. 처음에 말을 틀 때 게임으로 게임 얘기 게임을 하고 있으면 너 게임하네 나도 게임 되게 좋아하는데 무슨 이런 식으로 풀어요. 그러고 나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느낄 때 이 사람이 진짜로 게임을 좋아하나 이런 게 있어요. 그쵸, 어른들이 그런 맞아, 얘기를 맞아. 하면 할 줄도 모르면서 이런 거잖아요. 맞아. 근데 저는 다 할 줄 알잖아. 그래서 야 나는 이걸 이 종족에서는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해주면 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아 이 사람은 자기하고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잘 들었죠. 네,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전 게임 되게 싫어하는데 우리 아들하고 맨날 느꼈어요. 싸우는데 그것 때문에. 아 그것도 저도 많이 싸웠는데 아이들은 아이들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은 그걸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어떨 때 되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게임이나 그거는 추세라는 게 물론 과하면 절대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저희 집 사람도 절대 반대예요. 아마 저는 아이들이 원하는 거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게임도 대신에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시간 만에 이게 중요한 거지 못하게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하게 하죠. 하게 했는데 내가 그 꼴을 보는 게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힘든데. 엄마는 그래요. 아, 그렇죠. 저희 선생님 마지막 곡 들으면서 네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마지막 곡을 이렇게 듣는 와중에 조금 마무리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마지막 곡도 소개해 아쉬우겠지만. 주시면서. 이 친구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인데 틀면서 알겠습니다. 강산에. 강산에. 네, 강산에 좋아해요. 많이 알려진 게 라구요잖아요. 근데 저는 이 와그라노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와그라노는 되게 신나요. 근데 요즘에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세상 돌아가는 게 정말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넌 할 수 있어 되게 좋아요. 아, 감사해요. 맞아요. 그런 노래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저희가 끝으로 뭔가 앞으로의 이렇게 선생님이 어떤 희망이나 꿈 같은 얘기들은 꿈에 대한 얘기들은 아까 다 들은 것 같아서 좀 끝으로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면 그럼 나중에 지금 활동하면서 그냥 가장 고민되시는 점 그러니까 혹은 가장 걱정점 그런 것들이 아마 비슷한 활동을 하는 여러분들한테도 되게 공감이 되는 얘기고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게 있으시다면 네. 제가 요새 그 많이 생각하고 일을 하려고 하고 했던 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공감 문제도 해결 그런 거였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거 오늘 이게 생각은 계속 해왔는데 아까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또 다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 뭐랄까 생존 문제?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저는 뭐 빼더라도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네. 보통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구시 특히 구시 이 사람들 다 뭐 재능 기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이 진짜 노력하는 거에 대한 어떤 대가 뭐 대가를 받으면 조금 뭐 배간시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그걸 먹고 살아야 그럼요. 일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배려 고려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좀 사람들한테 많이 주지시키는 쪽으로 앞으로는 얘기할 때 해야겠다 생각을 아까 했어요. 네. 그리고 아까 한마디 네. 더 하신 게 있다면 네. 다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셨는데 그 얘기 꼭 한번 해주고 싶은 게 네네. 다 같이가 그냥 다 같이가 아니고요. 맞아요. 보통 사람들이 다 같이면 자기 거 반드시 낀 다 같이예요. 근데 자기 거 놓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되게 공감했거든요. 자기 거 내려놓고 이렇게 받아들이려는 그런 네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렇죠. 빈 마음 좀 비워야 되는데 저도 들어주고 할 수 있는 그거 어려운 거야. 진짜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아유 오늘 너무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네.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들어요. 초대되셔서 초대해 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초대된 그렇죠. 느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와주 맞아요. 저 약간 초대받은 느낌. 아 그게 아니고 선생님이 PD고 우리가 초대된 것 같아.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앞으로 활동에도 되게 많이 계속 좀 곱씹어 보게 될 것 같은 얘기들을 많이 들으신 것 같아서. 근데 이거 아까 보니까 네네. 첫 번째라고 들었어요. 아니에요. 저희 종이 비행기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잠깐 텀이 오래? 있었고 올해 쳐? 아니에요. 약간 오랜만. 그러니까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약간 하반 어떤 기획으로 여기 시장 얘기들을 예, 집중히 세우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마을 활동가 분들 이렇게 모셔서 한 게 되게 오랜만이에요. 영광된 자리예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운 게 이거 내가 나와가지고 있어요. 언제인지 의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나와서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 그거는 있으셔야죠. 원래 자기 행동을 돌아보게 된다잖아요. 네, 여기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자기가 하신 활동들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여튼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주 뵙시다요. 선생님. 많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활력이 더 많은데 진짜 한 번 더 모셔요. 예, 네, 기회가 되면은 나와 주실 건데. 네. 네. 한 번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는 네, 오늘은 네. 다음에 또 네, 여기까지 네, 다음 시간에 또 마을 이야기 들고서 오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